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그 말씀대로라고 하는 구절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보여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고 했는데 권고하셨다는 말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운명을 형성하거나 변경시키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동사는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50장 24절에 보면 약속된 미래에 애굽에서의 구원의 성취를 선언하기 위해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지를 또 성경은 보여줍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 이것은 단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웃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약속 성취에 대한 기쁨과 환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의 기쁨이 있었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내보내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간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마 이삭이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한 행위를 핍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이죠. 이 행위는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앙의 응답인 것이죠. 반응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믿음과 불신앙은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희롱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번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을 승인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표가 아니라 이삭을 보호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이삭의 유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25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이름 그대로 그 소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과 18절입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을 보면 하갈이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랄에 거하고 있을 당시인데 본문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와 자기 후대에게 거짓되임 행치 말기를 언약해달라고 말하죠. 한편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거짓말과도 이거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번 혼쭐이 났던 이 아비멜렉이 너 나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거짓되게 행치 마라. 네가 잘못하면 우리도 죽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요구하는 정황은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내가 너는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야, 언약을 하자. 너의 하나님은 내가 두렵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빼앗은 것은 소송하고 일곱 암양새끼를 증거물로 해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거기서 언약을 맺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과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의 선한 의도를 간청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왕들로부터 승인을 얻어내고 그들을 우월한 입장에서 대면하게 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서 우리들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냥 참고로 지금까지의 창세기 기사의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예고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다는 확신을 주시고 큰 죄를 범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땅에서 후손의 순결을 보존하시고 약속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을 분리시키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와 번영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본 18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볼 것이라는 사실도 합시다.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일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지만 저희가 섬기는 아버지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뿐 아니라 저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듯이 그렇게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약속으로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엉뚱한 저희 자신의 꾀와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